México y toda Latinoamérica.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Muchos no conocen este evangelio.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 복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Dicen que se esfuerzan por Dios, pero no tienen el contenido del evangelio. 오늘도 좀 전에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 세 분과 같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Hace poco hablamos con pastores que vienen de, y misioneros que vienen de Estados Unidos y África.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으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말씀 한 마디도 듣지 못하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Y le hablamos del evangelio de la Biblia, pero este misionero que vino desde Estados Unidos a aquí México se quedó dormido y no pudo escuchar ni una palabra. 이런 집회가 아닙니다. Y no era una conferencia así. 그냥 세 명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다. Estábamos hablando con tres personas directamente. 처음부터 끝까지 잠자요. Del principio a fin se quedó dormido. 못 듣습니다. No lo podía escuchar. 그런 분이 선교를 하겠다고 여기 와 계세요. Y este tipo de personas dice que quiere hacer misiones aquí. 다른 두 분 듣는데 진짜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들어요. Y dos de ellos sí escuchaban, pero no podían discernir el contenido de este evangelio. 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이야기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해. Pensaban simplemente hay que hablar mucho de Jesucristo. 지금 평신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El problema no son los creyentes, sino los líderes y los pastores son el problema. 불신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문제입니다. No es el problema de los no creyentes, sino el problema de los cristianos. 하나님이 말씀을 기독교인에게 주의 종에게 줬는데 이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Porque la palabra fue dada a los cristianos, fue dada a los siervos del Señor, pero por no saber esto precisamente y no proclamarlo es que ocurre el problema. 오늘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좀 깊이 있게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Debido a que ya hablamos a profundidad de lo que es el evangelio de la Biblia, hoy queremos compartir entonces qué es lo que tenemos que hacer adelante, cómo desplazar el evangelismo de la Biblia. 당장 이제 33강의 교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고 y nosotros ya les hablamos de las 33 lecciones que habíamos organizado.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 운동을 펼치고 이곳에 전도 운동을 하겠냐? Y ahora cómo es que vamos a desarrollar este movimiento de la palabra, cómo tenemos que evangelizar. 자,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야 진짜로 레온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Debemos hacerlo así como dice la Biblia para poder evangelizar a toda León. 성경의 복음 그대로 전파해야 되고 Debemos de compartir el evangelio de la Biblia así como es. 방법도 성경에 있는 전도 그대로 해야 레온 살릴 수 있습니다. Y el método tiene que ser el evangelismo de la Biblia para poder salvar a León. 목적도 내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면 절대로 레온 못 살리게 돼 있어요. Y si el objetivo es avivar mi iglesia, nunca se va a poder salvar León.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조금만 활용하면 개교에 부흥할 수 있습니다. Si utilizamos un poco el evangelio y el evangelismo en la Biblia, sí, se puede avivar la iglesia propia. 근데 레온 복음만은 못 하게 돼 있어요. Pero no van a poder evangelizar a León. 성경의 복음만 조금 알고 성경의 복음만 조금 이야기를 해 줘도 굉장히 개교에는 부응할 수 있습니다. Y puede ser que si uno conoce un poco y también aplica un poco lo que es el evangelismo de lo que es la Biblia, entonces se puede avivar la iglesia. 근데 멕시코는 복음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Pero no pueden evangelizar a toda México.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를 가지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Entonces nosotros tenemos que tener el evangelio de la Biblia con el evangelismo de la Biblia viendo el fin de la Biblia.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El avivamiento de la iglesia está en manos de Dios. 교회를 부흥하는 걸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No tengan como objetivo avivar a la iglesia. 어떻게 하면 레온 전역에 이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을까? ¿Cómo es que en toda León vamos a poder hacer este movimiento de la palabra? 레온만 생각하지 마시고 Y no piensen solo en León. 어떻게 하면 멕시코 전 주에 이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을까? ¿Cómo es que en todos los estados de México podremos hacer este movimiento de la palabra? 전체를 보라고요. Hay que ver el todo. 먼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끝을 향해서 성경의 전도를 펼쳐 나가는 겁니다. Y verdaderamente tenemos que ver el todo y dirigirnos al fin de la evangelización mundial y así hacia el movimiento de la palabra. 이제 여기 평신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개인이 어떻게 펼치냐 이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Y como hay también creyentes dentro de este grupo, entonces vamos a explicar cómo uno personalmente puede hac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자,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Recordemos Mateo 10 y Lucas 10 de nuevo. 말씀 운동을 누구랑 펼쳐야 되냐? ¿Con quién hay que hac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와 함께 말씀 운동을 con la persona preparada, la persona digna, el hijo de paz que va a recibir la palabra de Dios. 아무나 붙잡고 말씀 운동 해 가지고는 절대로 성령의 전도가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Porque no ocurre el evangelismo de la Biblia si simplemente lo hacemos con cualquiera. 그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특징이 뭐냐? ¿Cuál es la característica entonces de la persona que Dios ha preparado? 완전히 갈급하고요. Que verdaderamente está sedienta. 이 말씀에 완전히 충성되게 받아들이고 y recibe esta palabra con mucho ímpetu. 전도 운동을 하려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Y también tiene esta misión para hacer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이런 사람은 말씀을 한 번 던지면 옥토같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Y cuando estas personas lanzan una vez la palabra, entonces lo reciben como tierra buena. 아무나 하고 하지 마시고. Y no lo hagan con cualquiera. 자, 평신도들은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Los miembros de la iglesia van a ver muchas personas en la iglesia. 새 가족도 있을 거고. Habrán nuevos creyentes. 그리고 대학생, 청년, 청소년도 있을 거고. Y habrán universitarios, jóvenes y también adolescentes. 교회 안에서도 이 전도 운동을 펼쳐 나갈 수 있어요. Dentro de la iglesia se puede hacer ese movimiento de evangelismo también. 교회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을 이미 보내 놓으셨습니다. Dentro de la iglesia es que Dios ha enviado los sedientos a los comisionados y las personas fieles. 밖에 나가서 전도할 필요 없이 necesidad de ir a evangelizar afuera. 교회 안에서 예비된 자를 찾아서 그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을 펼쳐도 됩니다. Y se puede hacer un movimiento de la palabra junto con las personas que están dentro de la iglesia. 예비된 자인지 어떻게 하냐? ¿Cómo uno sabe si es una persona preparada?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해 보세요. Ustedes hablen con cada uno. 진짜로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Si verdaderamente esa persona tiene el evangelio. 진짜로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O si verdaderamente esta persona es salva. 진짜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Si verdaderamente esa persona conoce a Cristo.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해 보시라니까. Entonces hablen con cada uno. 모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Muchos de ellos no lo sabrán. 정확하게 성경에 있는 복음을 설명해 주세요. Explíquele precisamente el evangelio que está en la Biblia. 성경에 있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린 복음을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Y entonces para que puedan explicar el evangelio de la Biblia lo que nosotros les compartimos hagan lo suyo. 성경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했었던 집회 메시지라든지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ues, espero que escuchen mucho los mensajes de esa conferencia que hemos dado para que ustedes puedan explicar el evangelio de la Biblia.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한번 전해 보세요. Y entonces compartan este evangelio con esta persona. 원래 인간이 무엇인지. ¿Qué es el hombre original? 왜 문제가 왔는지. ¿Por qué llegó el problema? 근본 문제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Hay que hablar del problema fundamental. 원래 인간을 설명하고 왜 문제가 왔는지 근본 문제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Hay que hablar del hombre original y el problema fundamental. ¿Por qué llega el problema?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왔다. Y por los tres problemas fundamentales es que llega todo problema.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Con la fuerza del hombre nunca se puede solucionar el problema de Satanás, el pecado y la separación de Dios.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Solamente Dios puede solucionar este problema.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Y para solucionar este problema Dios prometió enviar a Cristo.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Quién es ese Cristo?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Jesús es el Cristo.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Por qué Jesús es el Cristo?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Porque él fungió como profeta, sacerdote y rey para solucionar estos problemas.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Con la cruz y la resurrección destruyó toda potestad de Satanás.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Solucionó todo el pecado.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 주셨다. Y abrió el camino eterno para que nos encontremos con Dios. 2000년 전에 당신의 죄, 당신의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Hace 2000 años él solucionó su problema del pecado, él solucionó su problema de Satanás y él solucionó su problema de la separación de Dios.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다. Y cuando aceptamos a este Jesús como el Cristo dentro de nosotros, entonces nosotros nos podemos encontrar con Dios y nos volvemos hijos de Dios. 지금 영접할 수 있다. Puedes aceptar ahora. 나중에 영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 No después, sino tú puedes confesar ahora ante Dios. 진짜로 이분을 모시고 구원받고 싶냐? ¿Verdaderamente quieres aceptarle y ser salvo? 시간이 많으면 많은 대로 깊이 있게 설명하시고 Si hay más tiempo pueden explicar a más profundidad. 시간이 짧으면 짧게도 설명을 하시고 Y si hay poco tiempo se explica en un tiempo breve.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Dentro de las personas que aceptan a Jesús hay personas que lo reciben con el corazón.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다 대상자는 아닙니다. Y no porque aceptan a Jesús es que todos sean personas que lo vayan a hacer. 어떤 사람은 그냥 예의상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Hay personas que simplemente lo hacen por cortesía.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간절하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Pero hay personas que verdaderamente con el corazón, con un fuego y verdaderamente con este anhelo reciben.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Hay personas que quieren seguir escuchando esta palabra. 이 사람이 예비된 자입니다. Y esas personas son las personas preparadas.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고. Estas personas son las personas sedientas. 이 사람이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충성된 자 사명자입니다. Y estas personas son las personas comisionadas, son las personas fieles que pueden seguir haciendo esto. 그럼 이 사람과 함께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Y entonces junto con estas personas determinando un lugar y una hora. 이 사람이 있는 집에서 혹은 이 사람이 있는 직장 현장에서 Ya sea en la casa de esta persona o en su trabajo. 교회에서 모이지 마시고 No en la iglesia. 이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Sino en el campo en donde está esta persona. 왜 이 사람이 있는 현장 가서 해야 되냐? ¿Por qué tienen que ser en el campo de esta persona? 이 사람과 있는 현장의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 현장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s porque hay que hacer este movimiento de la palabra en este campo para salvar a este campo. 말씀 운동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Porque el movimiento de la palabra no es un estudio bíblico. 전도 운동이 펼쳐지는 현장입니다. Es un lugar en donde ocurre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그럼 시간과 장소를 정할 때 전도가 될 수 있는 시간 전도가 될 수 있는 장소. Por eso cuando se determina un lugar y una hora tiene que ser un lugar en donde pueda ocurrir el evangelismo y una hora en donde pueda ocurrir el evangelismo. 그래서 자기의 집을 오픈하면 가장 좋고요. Por eso si es en una casa es muy bueno. 자기 직장 현장에 만약에 어떤 빈 시간에 아무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Y también si en el trabajo estamos en una hora en donde pueden compartir la palabra sin interrupción, eso también es muy bueno. 그럼 시간과 장소가 정해졌으면 그 시간과 장소에 가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Si se determina el lugar y la hora pueden ir en a este lugar y a esta hora y compartir la palabra constantemente. 그 말씀 전할 때에 33강과 과제를 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Y entonces cuando comparta la palabra lo podrían hacer con las 33 lecciones. 그럼 처음에는 정확하게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Puede ser que al principio la gente no entienda precisamente. 계속 증거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Y entonces si seguimos compartiendo entonces una en algún determinado momento esa persona verdaderamente llega a tener la fe de Jesús como el Cristo.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자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100% 생기기 전에 먼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Si verdaderamente es una persona preparada por Dios antes de que tenga la fe, el 100% que Jesús es el Cristo reacciona antes. 야, 이 말씀을 내 친구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Ah, me gustaría que mis amigos también escucharan esta palabra. 주변에 친구 중에 들을 사람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Entonces no es que uno dice trae a tus amigos para que escuchen. 그냥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Simplemente se comparte el evangelio.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이 맞다면 자기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Y si la puerta que Dios ha preparado esta persona se empieza a mover. 그게 진짜입니다. Esto es lo verdadero. 가족들 중에 이 복음 들을 사람 데리고 와라.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Entonces no hay necesidad de decir trae a tu familia. 계속 복음만 전하면 돼요. Solo compartan el evangelio constantemente. 그럼 이 사람이 예비된 자라면 그 말을 안 했는데도 가족들을 계속 데리고 오게 돼 있어요. Si esta persona es una persona preparada, aunque uno no le dice nada, esta persona sigue trayendo. 특히 라틴 아메리카는 가족들끼리 굉장히 이 유대감이 강하더라고요. Especialmente los latinoamericanos tienen como esa conexión muy fuerte con su familia. 미국에 와 있는 많은 한국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 해요. Muchos coreanos que nacen en Estados Unidos, los hijos de los coreanos no pueden hablar coreano. 근데 미국에 와 있는 히스패닉들은 스페니쉬를 거의 다 잘합니다. Pero los hispanos que están en Estados Unidos casi todos hablan español. 왜 그러냐? ¿Por qué? 가족들끼리 친해. Porque ellos son muy conectados con su familia.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친합니다. Empezando desde el abuelo y la abuela todos se llevan muy bien.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Y es una oportunidad que Dios da. 한 명 제대로 도와주면은 그 뒤에 전체 가족들 문들이 열리고 Si ayudamos bien a una persona se abre la puerta para toda la familia. 한 명 제대로 복음으로 살리면 그 뒤에 밭이 엄청나다니까. Y si verdaderamente salvamos a una persona adecuadamente con el evangelio hay un gran campo por detrás. 이 사람 한 명을 보고 들어가지만 이 사람 한 명을 보는 게 아니에요. Y entonces entramos viendo una persona pero no es solo esta persona. 왜 이 사람을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 놓고 도와주냐? Porque es que nosotros tenemos que determinar un lugar y una hora para poder ayudar a esta persona. 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전도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orque esta persona es importante sí, pero porque esta persona también es una puerta para el evangelismo. 골로새서 4장 3절. En Colosenses 4:3. 전도의 문을 열어 주사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기를 기도해라. Nos dice que oren para que se abra puerta la palabra para la palabra a fin de dar a conocer el misterio de Cristo. 한 명이 아니고 뒤에 엄청난 밭이 있다니까. no es solo una persona, sino que hay un gran campo por detrás. 특히 교회의 새로운 새 가족들. Especialmente los nuevos creyentes. 놓치면 안 됩니다. No hay que perderlos. 이 사람들 그냥 새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가지고 교육하는 거 가지고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No se puede simplemente como un programa de entrenamiento de nuevos creyentes. 새 가족들을 놓치지 말고 이 사람이 옥톤지 아닌지 빨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Y entonces no simplemente los tengan a los nuevos creyentes, sino examinen rápidamente si son tierra buena o no. 이 사람이 준비된 예비된 자가 맞다. 빨리 이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을 펼쳐야 돼요. Y si verdaderamente son las personas preparadas por Dios, rápidamente hay que hac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con ellos. 교회 안에 이미 와 있다. Ya están dentro de la iglesia. 교회 안에 이미 전도의 문이 있다. Y ya hay puertas del evangelismo dentro de la iglesia. 그럼 교회 밖에는 없냐? Y entonces será que afuera de la iglesia no los hay? 교회 밖엔 더 많습니다. Fuera de la iglesia los hay y mucho más. 레온에는 더 많습니다. En León hay muchos más. 왜냐? 기독교인이 0.5%밖에 안 되니까. ¿Por qué? Porque solo el 0.5% es cristiano. 엄청 많다니까. Hay muchos. 99.5%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Entonces, ¿qué significa esto? Que está esperando un 99.5% afuera. 그럼 그 밖에 있는 내가 모르는 우리 교회 안 온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찾냐? Y entonces, ¿yo cómo busco dentro de las personas que no vienen a mi iglesia, que no conozco?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Jesús dijo. 천국이 가까웠다. Entonces, ir por las calles y decir arrepentidos que el reino de los cielos se ha acercado. 한 동네에 들어가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해라. En un pueblo digan que el reino de los cielos se ha acercado.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천국이 가까웠다. Para que todas las personas lo puedan que lo puedan ver, el reino de los cielos se ha acercado. 그러고 난 다음에 길에서 사람 만나지 마라. Y entonces no se encuentren con las personas en la calle.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라. Sino vayan a cada puerta de cada casa. 많은 말 하지 말고 평안하냐 이야기해라. Y no digan muchas cosas, solo paz con vosotros. 여기로 치면 올라라고 해라. En palabras de hoy sería hola. 평안이라고 평안하냐 이거는 이스라엘 인사입니다. Porque paz con vosotros era un saludo de Israel. 그냥 올라 요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Solo digan hola. 그러면 당신을 영접할 사람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할 것이다. Y entonces si hay personas que los aceptarán, entonces abrirá la puerta y los aceptarán dentro de su casa. 아 그럼 지금 나가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Entonces será que ahora salgo y arrepentidos el reino de los cielos se ha acercado. 그 말이 아닙니다. No es eso.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복음 전하러 왔다. Sino verdaderamente que se note yo soy una persona que cree en Jesús y yo le vine a compartir el evangelio. 그 표시만 내주면 돼요. Que se note esto. 나는 오늘 복음 전하러 왔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Hoy yo vine a compartir el evangelio. Yo soy una persona que cree en Jesús. 그 사람이 그것만 알아채면 돼. Entonces que las demás personas puedan saber esto. 질문은 평안하냐? 그 말을 해도 되고 아,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Si quieren pregunten paz con vosotros, pero las palabras en sí no son lo importante. 그냥 성경 들고 simplemente pueden tener una Biblia.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고 싶은데 듣고 싶냐? Yo le quiero testificar el evangelio de Jesucristo. ¿Lo quiere escuchar? 하나님 만나는 길 있는데 듣고 싶냐? Hay un camino para encontrarse con Dios. ¿Lo quiere escuchar?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들어보겠냐? Hay un camino para solucionar todo su problema. ¿Lo quiere escuchar? 한마디만 던져보라. Simplemente una cosa. 계속 사람들 건드려 보면서. Y entonces sigan tocando a la gente. 그러면 내가 그 질문을 던졌을 때 받을 만한 사람은 듣고 싶어 합니다. Y si yo lanzo esta pregunta, entonces habrán personas que lo quieren recibir. 가가호 이 집집마다 방문을 해도 되고요. Y entonces está bien si ustedes tocan cada casa. 가게들을 방문해도 되고. O pueden tocar cada tienda. 그냥 길거리에서 해도 됩니다. O en la calle. 문제는 뭐냐? Pero ¿cuál es el problema? 이 사람 중에 예비된 자를 찾았을 때 말씀 운동 펼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Que nosotros verdaderamente tenemos que ir con la intención de poder hacer un movimiento de la palabra al buscar a esta gente. 예수님 영접할 사람 찾는 게 아니고. Porque no estamos buscando a la gente que acepte a Jesús nada más.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 놓고 함께 이 말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Sino estamos buscando a las personas que continúen ese movimiento de la palabra determinando un lugar y un 이 레온에는 카톨릭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레온 es una región muy católica que tiene mucha idolatría. 많은 가정들이 내부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Por lo que muchas familias internamente están destruidas. 많은 문제들이 있다니까. Hay muchos problemas. 이 복음 전하면 갈급하고 준비된 사람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Si compartimos este evangelio habrá muchas personas sedientas que lo aceptarán. 그럼 그 준비된 사람과 함께 그 집에서든지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Y entonces en su campo, en su casa empieza el movimiento de la palabra. 평신도들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 Y entonces los creyentes podrán decir que ocupado y yo no puedo. 바쁘지 않습니다. No es que uno esté ocupado.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Y no es que uno necesite mucho tiempo. 내가 하루에 한 20명만 건드려 보겠다. Simplemente yo voy a tocar a 20 cada día. 전도를 하지 말고 건드려 보라니까. Simple, no evangelicen, solo toquen a las personas.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건드려 보는 겁니다. Simplemente ustedes toquen a las personas para ver quién Dios ha preparado.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Hay un camino para encontrarse con Dios. 들어보겠냐? ¿Lo quieres escuchar?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들어보겠냐? O pueden ser más directos. Yo le quiero compartir el evangelio. ¿Lo quieres escuchar?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들어보겠냐? Hay un camino para solucionar todos sus problemas. ¿Lo quieres escuchar? 참된 행복을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들어보겠냐? Hay un camino para restaurar la verdadera felicidad. ¿Lo quieres escuchar? 하루에 20명만 물어보세요. Solo pregunten a 20 al día. 들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Habrán personas que lo quieran escuchar. 그럼 듣겠다 했을 때 무슨 메시지를 하냐가 중요해요. Y entonces lo importante es cuando estas personas digan sí, ¿qué mensaje van a dar? 그때 원색적인 성경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Aquí tienen que proclamar el evangelio original de la Biblia. 원래 인간. El hombre original. 물고기는 물 속에. Los peces en el agua. 나무는 땅의 뿌리를. Y los árboles en la tierra.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Y el hombre es un ser espiritual, por lo tanto tiene que estar dentro de Dios. 왜 문제가 왔냐? Porque vino el problema.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어. Porque se separó de Dios. 왜 하나님 떠났냐? Y porque se separó de Dios.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 Por el pecado se separó de Dios. 왜 죄를 지었냐? Y porque pecó. 사단의 Porque fue engañado por Satanás.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El problema fundamental del hombre es que gracias a Satanás el hombre pecó y se separó de Dios. 물고기가 물 떠나면 문제 오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다. Así como cuando viene el problema el pez cuando sale del agua, así viene el problema del hombre cuando se separa de Dios.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Ustedes tienen que tener la seguridad de esto.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 Que el problema familiar que pueda tener esta persona no es el problema.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경제 문제가 문제 아니라. El problema económico de esta persona no es el problema.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육신과 정신의 질병이 문제가 아니다. El problema físico y de enfermedad que pueda tener esta persona no es el problema. 그 배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Sino que atrás de esto hay un problema fundamental. 그게 이게 세 가지라니까. Y entonces son esos tres.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Y esos tres problemas nunca los puede solucionar el hombre. 당신이 아무리 해도 안 되지 않냐? Sin importar, usted ya lo ha intentado, no puede.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Solo Dios lo puede hacer.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Por eso es que Dios vino a esta tierra para solucionar este problema. 그분이 그리스도다. Y él es Cristo.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Y Jesús es ese Cristo. 짧게는 1분만 해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En un minuto uno lo puede compartir si es breve. 길가에서 전하기 때문에 5분만 해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Entonces en la calle uno lo puede compartir durante 5 minutos. 시간이 되는 사람은 1시간 동안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Con las personas que tienen tiempo uno se puede extender una hora para explicarlo a fondo.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돼요. Hágalo algo suyo. 저는 처음에 복음 받고 전도하고 싶어 가지고 매일 밤마다 이거를 이 선포하는 연습을 했어요. Y yo al principio al recibir el evangelio quería tanto evangelizar esto que yo todas las noches practicaba en mi casa cómo 매일, compartir esto. 매일 혼자서 연습을 했어요. Y entonces solo yo lo practicaba cómo compartir. 사람 만나면 어떻게 복음 전할 거냐? Cuando me encuentre con alguien cómo le voy a compartir. 처음에는 한 40분이 없으면 복음을 못 전했어요. Y entonces al principio si no tenía 40 minutos no le podía explicar todo el evangelio. 근데 계속해서 내게 되면 5분만 해도 전할 수 있고. Pero cuando esto se volvió algo mío en 5 minutos lo pude compartir. 1분만 해도 전할 수 있어요. En un minuto lo puedo compartir.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1분만에 복음 전할 수 있다. A las personas que tienen un problema económico en un minuto se les puede compartir. 경제 문제가 문제 아니다. El problema económico no es tu problema. 원래 하나님이 경제 문제에 시달리도록 인간 창조하지 않았다. Dios no creó al hombre para que sufriera por el problema económico. 당신이 경제 문제 겪는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다. La razón por la que usted pasa un problema económico es porque está dividido de Dios.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Si usted no se encuentra con Dios nunca se puede resolver el problema.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 계속 오게 돼 있다. Y si no se encuentra con Dios no solo el problema económico sino todos los problemas siguen viniendo.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니다. Y no es usted feliz porque tiene dinero. 하나님 만나야 된다. Si usted tiene que encontrar con Dios. 근데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 Pero sin importar que tanto se esfuerce no se puede encontrar con Dios.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해야 된다. Tiene que solucionar ese problema de Satanás y el pecado.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Y Dios para resolver ese problema envió al Cristo.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모든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하셨다. A través de la cruz y la resurrección terminó todo el problema de Satanás y el pecado.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Y él abrió el camino para que se pueda encontrar con Dios. 그분이 예수다. Él es Jesús.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Jesús es el Cristo. 지금 이 시간에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속에 들어오신다. Si usted lo acepta hoy, el Espíritu Santo de Dios entra dentro de usted. 영접하겠냐? ¿Lo quiere aceptar? 짧지만 성경 안에 있는 원색적인 복음의 요소들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Entonces, aunque fue un tiempo breve, se explicaron todos los elementos de lo que es el Evangelio de la Biblia. 긴 시간이 있는 사람에게 길게. Entonces a las personas que tengan mucho tiempo más extensamente.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짧게. A las personas que no tengan tiempo brevemente. 자, 전도지를 가지고도 예비된 자 찾을 수 있습니다. Y nosotros con un material de evangelismo podemos buscar a las personas preparadas incluso. 나눠줘 보면 알아요. Simplemente cuando uno lo reparte uno sabe. 안 받는 사람들도 많고. Hay personas que no lo recibirán. 받아도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사람이. Y hay personas que lo recibirán por cortesía. 굉장히 갈급하게 받아서 읽어보는 사람이. Pero hay personas que lo reciben con gran sed y lo leen. 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 Cuando uno evangeliza en los hospitales. 예비된 자 찾기 위해서 그냥 자료만 나눠줘도 됩니다. Está bien si uno reparte solamente el material para buscar a la gente preparada. 전도 자료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El objetivo no es que esta persona se quede con el material. 나눠주고 나서 누가 그걸 보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세요. Sino ustedes después de compartirlo chequen o revisen quién es quien lo está leyendo. 갈급한 자 예비된 자도 관심이 있다니까. Entonces las personas que están sedientas y las personas preparadas tienen interés. 그럼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이 복음을 설명해. Vayan personalmente con esta persona y explíquenle el evangelio. 아무나한테 복음 설명하지 말고. No le expliquen el evangelio solo a cualquiera. 전체를 갖다 건드려 보고 준비돼 있는 옥토에게만 복음 전하는. Sino toquen a todos y compartan con la tierra buena preparada. 우리 같이 뉴저지에서 오신 강병찬 목사님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El pastor Kang Myung-chan que viene de Nueva Jersey con nosotros, él no puede hablar muy bien inglés. 예비된 자가 있구나. Y pero él se dio cuenta, hay personas preparadas. 요거에 하나님이 강하게 가슴에 부르시고 현장으로 나가셨어요. Y entonces Dios le golpeó muy fuertemente con eso en el corazón y él fue al campo. 영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Y él llevó material de evangelismo en inglés. 그때 영어 지금도 뭐 잘 못하지만 그때 진짜 영어를 못했다. Y en ese entonces, bueno, ahora tampoco puede hablar muy bien inglés, pero en ese entonces no podía muy bien hablar inglés. 복음 전하기 위해. Y entonces él quería compartir el evangelio. 나눠주는 거예요. Y entonces simplemente repartía el material. 안 받으면 안 주고. Y si no lo quieren recibir, no lo daba. 이렇게 다섯 명 있으면 나눠줘요. Y entonces le repartía, digamos, a cinco. 나눠주는데 아무도 안 읽어. Y entonces nadie lo leía. 그럼 가서 다시 뺏고. Y entonces le quitaba los materiales a ellos cuando no lo leían. 전도자 아까우니까. Porque le daba pena desperdiciar el material. 옥토한테만 줘야지. Entonces solo hay que darle a la tierra buena, decía él. 근데 나눠줘 보면 읽는 사람이 있어요. Pero al repartir hay gente que lo leía. 그럼 목사님이 가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Y entonces iba el pastor y le explicaba. 같이 한번 읽어보자. Y entonces leámoslo juntos. 이래가지고 본인이 영어 잘하는 걸 읽어주고 같이. Y entonces como él no podía hablar bien inglés, simplemente se leía. 이렇게 했는데도 곳곳마다 다 찾아냈다니까. Y aún así él en todo lugar pudo buscar a estas personas. 언어가 안 돼도. Aunque no pueda hablar el idioma. 많이 있다니까요. Hay muchos. 특히 천주교 배경이 나쁜 것일 수도 있지만 천주교 배경이기 때문에 일단 예수나 성경에 대한 거는 오픈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Especialmente el tener un trasfondo católico puede ser algo malo en muchas maneras, pero algo bueno es que tienen abierto este punto acerca de la Biblia y Jesús. 천주교가 심한 곳이라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Y entonces no piensen que el lugar que es muy católico es muy difícil. 오히려 더 기회라니까. Sino es una oportunidad mayor. 훨씬 더 많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Pueden encontrar a muchos más. 교회 안에서 찾아내시고. Dentro de la iglesia. 교회 밖에서 찾아내시고. Fuera de la iglesia.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고 No estamos buscando a gente que simplemente acepta a Jesús.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말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Si nos salimos a buscar a la persona que pueda continuar este movimiento de evangelismo constantemente. 해 보세요. Hágalo. 그리고 각 목사님들은 평신도들 중에 그 일을 정말로 하는 사역자들을 따로 관리하셔야 됩니다. Y los pastores tienen que cuidar aparte a las personas, a los miembros de la iglesia que van a hacer esto de verdad.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No simplemente uno a uno. 정말로 이 전도 운동을 하겠다. Sino si de verdad van a hacer este movimiento de evangelismo. 이번에 3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이 사역자가 앞으로 될 이런 사람들. Y entonces las personas que serán obreras que han sentido este corazón durante este tiempo. 이 사람들과 함께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따로 모이는 시간 Entonces hay que hacer una reunión aparte con estas personas. 교회 안에 이 메시지를 안 들었던 사람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Puede ser que haya dentro de la iglesia personas que no habían escuchado este mensaje antes. 일단 지금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라. Pero no pierdan a las personas que han entendido este mensaje y reúnan a estas personas.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전도 운동에 대해서 포럼을 하세요. Y entonces ustedes compartan acerca del movimiento de evangelismo que ha ocurrido durante esta semana. 뭐 주일날 저녁에 모이기로 했으면 월요일 토요일까지 일어났었던 현장에 예비된 자 찾았던 포럼을 해보라니까. Digamos si quedamos en reunirnos el domingo en la noche, entonces qué es lo que ocurrió en el evangelismo del lunes a sábado? ¿Cómo se han encontrado las personas preparadas? 굉장히 포럼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게 돼 있어. Y entonces a través de este compartir este foro es que uno crece mucho. 거의 대부분이 관리를 안 해요. Pero la mayoría no cuida de esta manera. 근데 그 관리를 하셔야 된다. Pero hay que cuidarlos de esta manera.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 나누면 서로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Y no es por cuidar a la gente, sino que si compartimos la obra de Dios que le ha ocurrido a cada uno, entonces cada uno puede recibir gran ayuda de todo lo que dicen los demás. 아, 예비된 자를 저렇게 찾았구나. Ah, con que esta persona encontró a los preparados de esa manera. 한마디씩 던져보라고 했는데 저 말을 던져가지고 찾아냈구나. Y entonces solo habían dicho lance una frase, pero esta persona dio esta frase para encontrarlos. 이런 게 도움이 된다니까. Esto será ayuda. 저희는 제자 찾으러 갔을 때 어떨 때는 나는 오늘 이 대학을 살릴 제자를 찾으러 왔다. A veces cuando íbamos a las universidades a buscar discípulos, nosotros decíamos, yo hoy vine a buscar el discípulo de esta universidad. 너가 그 제자냐? ¿Usted es el discípulo de esta universidad? 이렇게 물어봤다. Les preguntábamos así.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겠죠. Algunos pensaban que éramos locos. 나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준비한 제사장으로 왔다. Yo vine a buscar el discípulo preparado desde la fundación del mundo por Dios. 그게 너냐? ¿Es usted? 그럼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Entonces pensarán qué loco este. 근데 있다니까. Pero es que sí los hay. 울면서 내가 바로 그 제자다. Hay personas que lloran y dicen, sí, yo soy ese discípulo. 안 해보셨죠? Es que no lo han hecho, ¿verdad? 안 해보시니까 모르지. Y por no haberlo hecho, uno no sabe.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지 말고 해보시라니까. Y entonces no simplemente digan, ah, qué bueno, sino que háganlo. 어쩔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e, a veces decimos. 하나님이 오늘 나를 너, 당신에게 보내셔서 왔다. Dios me envió hoy a usted. 말씀 들었겠냐? ¿Quiere escuchar la palabra?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이 말씀 전하러 나 보냈다. 말씀 듣겠냐? Dios me envió para compartirle la palabra hoy. ¿Lo quiere escuchar? 맞잖아요. ¿Es correcto o no? 예수님이 우리 보내셨잖아. Porque Jesús nos envía. 그럼 이 사람들은 어, 하나님이 나타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Y entonces algunos piensan, ah, Dios es que se le reveló algo. 그래도 예비된 자만 됐습니다. Pero aún así uno se encuentra con las personas preparadas. 안 예비된 자는 미친놈이다. Porque las personas no preparadas dicen que loco. 진짜 예비된 자는 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나. Pero las personas muy preparadas, ah, ¿qué es lo que Dios le habrá dicho?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같이 포럼하면 풍성해진다니까. Y si hacen esto y entonces comparten esto entre ustedes, entonces será algo de gran abundancia. 근데 진짜로 할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Pero el problema es que hay gente que lo va a hacer o no. 은혜 받았는데 진짜로 할 사람이 있냐. Puede ser que hayamos sido impactados y conmovidos, pero verdaderamente lo vamos a hacer.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한다 그거를. Entonces, digamos, si todas las personas aquí lo hacen, 레온 뒤집어지게 돼 있어. Entonces todo el león se va a voltear. 근데 아마 다 안 할 겁니다. Pero yo creo que no todos lo van a hacer. 잘 알고 있습니다. Y yo lo sé muy bien. 하셔야 된다니까. Pero hay que hacerlo. 그리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포럼을 계속 해야 된다니까. Y hay que reunir a las personas aparte que lo hacen y seguir compartiendo. 앞으로 찾아진 제자들도 같이 합류를 하겠죠. Y entonces los discípulos que sean encontrados también se sumarán a esto.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 운동하면 됩니다. Y entonces en la iglesia sí tenemos que hac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평신도들 그렇게 말씀 운동 열어서 말씀 운동 하면 합니다. Los creyentes así pueden hac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para que resulte. 자, 한 사람이 몇 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냐? Entonces una persona cuántos movimientos de la palabra puede hacer? 여기 오신 조 목사님이나 장 목사님은 일주일에 30군데씩 말씀 운동하시죠. El pastor Cho, el pastor Chang que vinieron hoy con nosotros, ellos en una semana estaban en 30 lugares diferentes a la semana. 전임 목사님들 중에는 50군데씩 뛰는 분들도 있어요. Digamos algunos de los pastores habían hecho en 50 lugares a la semana. 이분들이 30군데 뛸 때는 대학생이었을 때. Y cuando ellos estaban en 30 lugares eran universitarios. 대학 공부 정상적으로 다 하고. Ellos estudiaron normalmente en su universidad. 남는 시간에 뛰어다니면서 30군데 말씀. Y en el tiempo que les sobraba ellos iban de lugar en lugar para estos 30 lugares. 전임 목사님들은 50군데까지도 뛸 수 있어요. Y los pastores que verdaderamente se dedican a esto pueden estar en 50 lugares incluso. 일주일에 50군데를 뛴다. En una semana 50 lugares. 근데 50군데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Lo importante no es el número de los 50 lugares. 예비된 자랑 하는 말씀 운동이 중요하고요. Sino lo importante es hac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con una persona preparada.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군데 하지 마시고 최대한 최소한 세 군데 다섯 군데 여러 군데서 말씀 운동을 한번 해보세요. Y lo que les quiero decir, no lo hagan solo en un lugar, sino por lo menos en 3-5 lugares. Hágalo en muchos lugares. 기도 제목을 한번 가져보세요. Y ustedes tengan este tema de oración. 하나님 나에게 다섯 군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Dios ábreme la puerta para que pueda hacerlo en 5 lugares. 열어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Y si tú me abres la puerta, yo declararé el misterio de Cristo.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로 말씀 운동 다섯 군데 도전해 보세요. Y entonces verdaderamente oren y hagan este desafío para los 5 lugares. 그 왜 다섯 군데 뛰라는지 알게 돼요. Pero entonces luego sabrán por qué yo les digo que tienen que estar en 5 lugares. 여러 군데서 말씀 운동 해 보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게 돼요. Porque si ustedes hacen el movimiento de la palabra en muchos lugares se darán cuenta por qué lo dije.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 운동 일어나게 돼 있어요. Porque ocurrirá el evangelismo todas las semanas con ustedes. 매주마다 응답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Y todas las semanas tendrá respuesta de Dios. 해 보시라니까. Háganlo. 저희가 네 번째 들어왔는데 es nuestra cuarta vez aquí en México. 진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 운동하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Pero no sé si hay una persona que verdaderamente lo hace como nosotros hemos compartido o no. 이번에 한번 해보시라고. Y si no lo han hecho, hágalo desde ahora. 만약에 진짜로 뛰는 분들이 계시다. Y si verdaderamente personas que lo hacen. 다섯 군데 이상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 또 주십니다. Entonces si reunimos a las personas que están haciendo en 5 lugares, entonces Dios nos dará una palabra muy importante. 다음에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Y espero que la próxima vez verdaderamente podamos hablar de algo importante. 자, 여기 있는 또 중직자와 또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Y entonces para los líderes y para los pastores les quiero decir una cosa más. 이 말씀 운동은 요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Entonces el movimiento de la palabra no es simplemente a este nivel. 레온이 아니라 레온 전체가 속해 있는 주 전체를 봐야 되고. No es que simplemente debemos de ver al león, sino tenemos que ver a toda Guanajuato. 더 나아가서 이 주뿐만 아니라 멕시코 전체를 봐야 됩니다. Y no solo este estado de Guanajuato, sino tenemos que ver a toda México. 하나님께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 열어 주신다 이거. Si verdaderamente oramos a Dios, él nos abre puertas. 또 도전을 해야 됩니다. Y hay que hacer este desafío. 진짜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멕시코 전체에 있단 말이에요. Y entonces en toda México hay personas preparadas por Dios. 레온에서 일어난 증거가 확실하게 일어났을 때 다른 데를 가는 게 아니고 Y entonces no es que cuando nosotros tengamos una evidencia firme en León vamos a otros estados.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이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Es que Jerusalén, Judea, Samaria hasta lo último en la tierra no son fases, no es algo progresivo. 마지막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Sino que en los últimos días todo se levantará a la vez. 지금 멕시코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 중에 이 메시지를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En México hay muchas personas que están esperando este evangelio, este mensaje.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교단을 두들겨 보기도 하시고 Los pastores que están aquí pueden tocar lo que es la denominación. 어떻게 두들기냐? ¿Cómo podemos tocar la denominación? 우리처럼 집회를 열 수가 없잖아요. Entonces no siempre pueden hacer una conferencia como nosotros. 자료 한 가지만 전달해 보면 됩니다. Pueden transmitir un material. 우리가 이번에 드리는 자료를 목사님들은 한번 다 들어보세요. Entonces el material que nosotros les damos a los pastores, por favor, escúchenlo todo. 계속 들어보세요. Escúchenlo constantemente.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자료를 매번 줬는데 안 듣는 것 같아요. Y me parece que muchas de las personas a quienes les hemos dado materiales ellos lo reciben pero no lo escuchan. 들어보셔야 됩니다. Hay que escucharlo. 우리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y no es porque nosotros lo hayamos hecho bien o algo. 우리 메시지를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Y no es que escuchen nuestro mensaje o algo así. 계속 들어서 이 복음을 완전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Sino que hay que escuchar el evangelio constantemente para que sea hecho nuestro. 똑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이게. Y parece que es lo mismo pero es diferente.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냥 똑같은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Y entonces las personas que no lo entienden piensan que estamos hablando de lo mismo. 다르다니까. Pero es diferente. 아까 전에 만났던 그 선교사님도 자기도 예수님 이야기한다 이거. Y entonces estos misioneros de quienes les contaba ellos decían sí nosotros hablamos de Jesús también.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잘하고 있구나 이걸 확인시켜줘서 너무 감사하다. Y entonces gracias por confirmar que estamos en el camino correcto decían ellos. 내가 봤을 땐 예수가 그리스도인 모르는 사람이요. Pero que yo sepa estas personas no conocían que Jesús es el Cristo. 만약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앞에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Pero si verdaderamente aparece una persona que verdaderamente anda compartiendo que Jesús es el Cristo ante nosotros. 진짜 당대세계복음을 하는 사람 우리랑 똑같은 이 사람이 나타났다. Y una persona que verdaderamente está haciendo la evangelización mundial en esos días y aparece ante nosotros sin nosotros saberlo. 진짜 성경의 전도를 한 사람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났다. Y una persona que verdaderamente está haciendo el evangelismo de la Biblia. 그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Entonces no reaccionarían así. 진짜로 내가 하고 있는데 그거 한 사람 나타나면 나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니까. Si verdaderamente hubiera una persona que lo estuviera haciendo y apareciera frente a mí yo no reaccionaría de esta forma.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Muchas personas no entienden. 여러분들이 매일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Entonces escuchen el mensaje todos los días. 이 이야기를 사실은 지난번 3차까지 안 했습니다. 이 강조를 안 했어요. Y la verdad es que no habíamos enfatizado esto las veces pasadas. 왜냐 꼭 우리 메시지 들어보라 이런 거 같이 오해를 할까봐. ¿Por qué? Porque la gente podría malinterpretar diciendo ah escuchen nuestro mensaje y no es eso. 그랬더니 잘 안 듣는 것 같아. Y pero aún así me parece que no escuchan también. 잘 안 듣는다는 증거들이 여러 개를 우리가 발견을 했어요. Y hemos descubierto muchas evidencias de que la gente no lo está escuchando. 들어보시라니까. Pero es que hay que escuchar. 아놀드 목사님이 5개월 만에 역사 일어난 거 어제 설명했죠. Entonces podemos ver al pastor Arnold que él tuvo 5 meses en esto y ocurrieron muchas obras él compartía. 계속 듣습니다. Pero él escucha constantemente.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현장에서 사역을. Incluso en el campo cómo hace el ministerio. 아예 우리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제자 될 사람이랑 함께 봅니다. Y entonces con la persona que parece el discípulo entonces va y mira este material junto con él.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있다니까. Porque él tiene el contenido para poder explicar todo.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같이 하나씩 봐요. A pesar de esto, él mira cada video junto con el discípulo.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고. Y él explica a profundidad cada cosa.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하고. Y entonces confirma, ¿será que esta persona entendió o no?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Entonces esto tiene que ser hecho propio, algo suyo. 우리는 맨날 USB에다 넣어서 주는데. Y entonces nosotros siempre damos los USB. 안 듣는 것 같아. Pero me parece que no lo escuchan. 이 멕시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우리들이 돌아본 결과 안 듣는 것 같아. Y claro que no solo en México sino en otros países también el resultado es que no lo escuchan. 듣는 사람들은 클리어하게 일어납니다. Pero es que las personas que lo escuchan se levantan claramente. 이게 왜 중요하냐? ¿Y saben por qué esto es importante? 앞으로 여러분이 레온 살리고 교회 부흥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Porque ustedes no simplemente tienen que salvar al león, no tienen que ayudar simplemente a la iglesia, sino tienen que salvar el mundo. 당장 지금 고민 생기는 게 있어요. Y entonces hay una cosa que nosotros tenemos que cavilar desde ahora. 내년 2월 달에 쿠바에 16개 주를 동시에 들어갑니다. El otro año en Cuba nosotros recorremos las 16 provincias de Cuba en febrero. 3주 동안 16개 주에 집회를 열고 이미 그 집회를 열기 위해 아놀드 목사님이 중심으로 이 메시지를 깨닫는 사람들을 모아 놓기로 했어요. Y durante tres semanas nosotros recorremos cada una de las 16 provincias de Cuba y el pastor Arnold ya ha preparado a los discípulos que han entendido en cada una de las provincias para que se pueda desplazar esto. 이미 이 메시지를 이미 한번 듣고 Porque escuchó ya el mensaje. 아, 이 메시지 정말 듣고 싶다. Las personas que han escuchado el mensaje y dicen, "Ah, yo quiero escuchar este mensaje." 이미 예비 작업을 해 가지고 걸러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 놓기로 했어요. Entonces ya ha hecho los preparativos y ya ha seleccionado a las personas que lo van a hacer. 한국 팀이 16개를 다 돌려면은 거의 한 달 넘게 걸립니다. Y para que el equipo coreano recorra todas las 16 provincias se tarda mucho tiempo. 그렇기 때문에 세 개 팀으로 나눠져요. Por lo tanto nos dividiremos en tres equipos. 그럼 한국 팀이 하나 들어가야 되지만 Entonces claro que el equipo coreano tendrá que moverse. 나머지 두 개 팀은 이미 우리가 찾아낸 중남미의 제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고. Pero el resto de los dos equipos tiene que ser conformado de pastores latinoamericanos que ya hayan entendido. 그런데 우리들이 들어갔을 때 한국 팀이 들어갔을 때 던지는 메시지랑 중남미의 중요한 제자 목사님들이 던지는 메시지랑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Pero qué pasa si el mensaje que lanza el equipo coreano y el mensaje que lanzan las personas de Latinoamérica es diferente?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Pensemos en la parábola del sembrador. 전체 씨를 뿌리는 겁니다. Entonces se rocía las semillas en todo. 옥토를 찾는 게 옥토에다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Y entonces no rociar simplemente en la tierra buena. 전체 씨를 뿌린다. Sino en todo. 전체 씨를 뿌리면 그 중에 옥토가 일어나는 겁니다. Porque si se rocía en todo de esto la tierra buena germinará. 씨를 뿌려보면 안다고. Y si uno rocía la semilla uno sabe. 그럼 16개 주에 전체 우리가 지금 씨를 뿌리겠다는 거. Entonces en las 16 provincias nosotros rociamos todas las semillas. 씨를 뿌려서 뭐 하냐? Y entonces rociando todas las semillas ¿qué hacemos? 은혜 받을 사람 찾는 게 아니고. No buscamos a las personas a ser conmovidas. 내가 있는 주를 책임질 옥토를 찾는 거라. Sino buscamos la tierra buena que se va a encargar de su provincia.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Entonces hay que rociar la semilla. 씨를 뿌려야 돼요. Hay que rociar la semilla. 똑같은 씨. La misma semilla. 똑같은 씨를 뿌리는 게 키란 말이에요. Entonces la clave es tirar la misma semilla. 근데 우리 색깔들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Pero si tenemos un tinte diferente. 씨를 뿌리는 그 메시지도 똑같아야 되고. Entonces el mensaje debe ser el mismo. 누가 옥토인지 볼 수 있는 눈도 똑같아야 되고. Y también los ojos para ver quién es la tierra buena deben de ser lo mismo. 그래야 쿠바 전체를 갖다가 책임질 사람들을 곳곳마다 세울 수가 있다. Y así es como se podrán levantar personas para encargarse de toda Cuba. 씨가 아닌 걸 뿌렸는데 반응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Pero puede ser personas que uno reciba una semilla que no es y reaccionen. 그거 가짜잖아요. Porque entonces serán personas falsas. 씨가 아닌 걸 뿌렸기 때문에 아닌 거 반응을 해서 올라온 거래요. Porque hay personas que reciben esta que no es la misma semilla y reaccionan a esta semilla. 똑같은 씨를 뿌리는 게 키라니까. Entonces la clave es rociar la misma semilla. 그리고 제자를 볼 수 있는 눈, 선별할 수 있는 눈. Y también los ojos para poder discernir, los ojos para ver quién es el discípulo.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고 그랬어요. Entonces nosotros podemos ver el trigo y la cizaña.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전도 운동 절대 못 한다. Si no tenemos los ojos para distinguir el trigo y la cizaña no podemos hacer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선별이 킵니다. Entonces la clave es esta selección. 뭘로 선별을 하냐? ¿Con qué es lo que nosotros tenemos que seleccionar? 잘생겼기 때문에 제자 아닙니다. Entonces porque esta persona es apuesta es un discípulo, no es eso. 아, 이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제자 아니라니까. O porque esta iglesia tiene poder es un discípulo, no es eso tampoco. 정확한 씨를 뿌리고 그 씨에 반응하는 사람. Sino hay que tirar la semilla precisa y las personas que reaccionan a esa semilla precisa. 그래서 전국을 갔다가 전체 씨를 뿌리고 제자를 찾을 수가 있어요. Por eso es que en todo el país debemos de rociar la semilla y entonces se podrán ver los discípulos. 결국에 멕시코 전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된다. Al final de cuentas en México tiene que ocurrir esto también. 그러기 때문에 메시지를 봐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Por lo tanto es que nosotros debemos de poder hablar lo mismo en el mensaje.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씨를 던질 수가 있어요. Y hay que poder decir la misma palabra, tirar la misma semilla. 그게 우리 한국 팀 안에서도 지금 색깔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요. También el equipo coreano necesita ajustarse a esto. 이제 앞으로는 멕시코 뭐 이런 한 나라가 아니라 각 나라에서 동시에 터지게 되기 때문에. Y entonces no solo va a ser en México, sino en cada país eso va a empezar a ocurrir.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께 특별히 자료를 드릴 건데 목사님들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한번 보시고 Por eso es que deseamos dar un material a los pastores y deseamos que por favor sigan viéndolo una y otra vez. 교회 안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혼자만 보지 말고 자료를 다 이 나눠주라니까. Y que no se quede con el material solo, sino que lo puedan repartir también a los miembros de la iglesia y a los obreros. 아, 유튜브 같은데 올려서 같이 그냥 보게 만들고. O si quiere lo pueden subir a YouTube y que todos lo miren juntos. 자료를 갖다가 계속 공유를 하라니까. Y entonces compartir este material.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 내가 알고 있는 교회 관계자들 전부 다 한번 씨를 뿌려보라니까. Y entonces rociar esta semilla a todos los pastores o iglesias que yo conozco. 사실은 진짜로 다음에 올 때는 씨를 뿌려서 반응한 멕시코 전체의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진짜 중요한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La verdad es que si nosotros luego no podemos discernir a los discípulos que ya han tenido esta semilla y ya han reaccionado a esta semilla y se reúnen solo estas personas para compartirles algo, entonces es que se podrá hacer una conferencia muy importante.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 중심으로 말씀 운동 펼친 거 하시고 그대로 하시고. Entonces también en su región, por favor, abran el movimiento a la palabra. 레온 전체 있는 교회에 두들겨 보시고. Y también toquen a todas las iglesias en León. 지금 한국에서는 우리 조성훈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En Corea los miembros de la iglesia del pastor Cho Sohung están haciendo esto. 한시 전체 있는 교회들을 두들겨 보고. Entonces están tocando las puertas de toda la iglesia en una ciudad. 전체 학교를 두들겨 보고. Y entonces está tocando en todo. 전체를 갖다가 씨를 뿌려 보면 예비된 자가 나온다니까. Si se toca la puerta de todo y si se esparce la semilla, entonces hay una persona preparada. 그럼 지금 여기에 모인 목사님 말고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일어날 목사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Y entonces no solo los pastores aquí, sino hay muchos pastores esperando esta respuesta.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은 아는 목사님들과 관계들을 통해서 전체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Los líderes y los pastores, entonces verdaderamente busquen entre las personas que ustedes ya conocen. 레온, 멕시코 시티를 넘어서 멕시코 전역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두들겨 볼 수 있을까? ¿Y cómo trascendiendo León y México? ¿Cómo vamos a poder tocar a toda México? 그렇게 정말로 두들겨 보면 사실은 우리가 빠져나가면 멕시코는 멕시코 사람들이 살려야 되거든요. Y la verdad es que si tocan así, nosotros cuando nosotros nos vayamos de aquí, México quién lo tiene que salvar? Los mexicanos. 저희가 멕시코 못 살립니다. Nosotros no podemos salvar a México. 여러분들이 살리는 거예요. Ustedes deben de salvar a México. 어떻게 멕시코를 살릴 수 있냐? ¿Y cómo van a poder salvar a México? 우리가 하는 걸 똑같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멕시코 살릴 수 있어요. Entonces si pueden desarrollar lo mismo que estamos haciendo, entonces se puede salvar a México. 멕시코만 살릴 뿐만이 아닙니다. Y no solo salvar a México. 지금 멕시코의 말씀 운동이 그래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Y me parece que en México está ocurriendo mucho el movimiento de la palabra. 멕시코가 정말로 모델적 응답 받으면 멕시코 통해서 37개 국가 전체 다 중남미 살리게 돼 있습니다. Si México recibe una respuesta modelo, entonces las 37 naciones de Latinoamérica pueden ser salvas por México.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대로 이 말씀드린 대로 한번 지도를 해보시라. Por eso, por favor, intenten hacer esto de acuerdo a la palabra, resulte o no resulte. 해보고 나면 할 말이 생겨요. Porque cuando uno lo hace, después ya tiene que decir. 그리고 그 응답을 받고 나면 저희들도 진짜 도와줘야 될 다음 단계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Y después de recibir esta respuesta, nosotros podremos hablar de la siguiente fase después. 지금 매번 왔을 때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난 말씀 운동밖에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Es que cada vez que hemos venido solo hemos podido hablar del movimiento de la palabra que ha ocurrido en torno a Jerusalén. 아직 멕시코에 와서 안디옥 교회의 전도를 이야기하지도 못 하잖아요. Todavía no hemos podido hablar del evangelismo de la iglesia de Antioquía en México. 예루살렘 교회 전도만이 아니라 안디옥,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까지 있다니까. Porque no solo está el evangelismo que ocurrió en Jerusalén, pues hay un evangelismo que ocurrió en Antioquía, en Macedonia, en Asia y en Roma. 근데 매번 왔을 때마다 계속 말씀 운동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Pero cada vez que venimos solo estamos hablando del movimiento de la palabra. 좀 답답합니다. Por eso es que nos sentimos algo como que queremos hablar más. 이번에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Pero verdaderamente hágalo en esta oportunidad. 메시지가 안다 감잡지 말고 진짜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 걸로 소화하시라. No simplemente vean ya lo sé y ya tengo el concepto, sino que verdaderamente digiéranlo y hágalo algo suyo. 저희는 20년 넘게 이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Durante más de 20 años hemos escuchado este mensaje. 근데 지금도 서로 목사님들 거의 메시지를 들어요. Pero aún así escuchamos el mensaje de cada pastor incluso ahora. 매번마다 정리를 하고 있고. Y siempre estamos organizando.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No debemos de pensar que ya lo sabemos. 20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들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요. 20 años hemos escuchado que Jesús es Cristo, pero hoy incluso estamos organizando más y más y siempre es nuevo. 한 메시지를 저희는 한 100번 넘게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Y hay veces que hemos escuchado el mismo mensaje más de 100 veces. 100번 넘게 들으면 놓친 게 계속 발견이 돼요. Y si escuchamos más de 100 veces, nosotros descubrimos lo que hemos perdido cada vez y cada vez más. 야, 이런 말을 했었구나. Ah, con que esto también está en el mensaje. 이런 중요한 걸 못 들었지? Porque no escuché esto que era tan importante. 못 듣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Es que Satanás impide que escuchemos. 진짜입니다. Es verdad. 그래서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듣는 거 듣는 게 아니요. Por eso simplemente ir en el carro escuchando no es el escuchar. 많은 목사님들 시간 없으니까 그냥 차 타면서 듣는 거 그걸 듣는다고 그러더라고. Y entonces muchos pastores no tienen tiempo, por eso es que en el carro ellos escuchan. 시간 정해 놓고 메시지 하나씩 집중해서 보면서 들어보셔야 된다. Pero es que hay que determinar una hora y enfocarse en el mensaje concentradamente. 평신도들 마찬가지입니다. Es lo mismo con los creyentes de la iglesia.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알게 돼 있어요. Y descubrirán hemos estado perdiendo mucho dentro de todo esto.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spero que lo puedan escuchar. 그리고 그 자료를 나만 듣지 말고 활용을 하시라. Y que no simplemente se queden con el material sino lo utilicen verdaderamente. 성도들에게도 아 이거지 중요한 거 꼭 들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꼭 듣게 만들고. Y entonces si ustedes consideran esto es muy importante para los creyentes, entonces que ellos puedan escuchar. 더 중요한 거는 이 주 전체와 멕시코 안에 있는 제자를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준비된 교회와 목사님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활용해 보시라. Algo muy importante también es que para descubrir a los discípulos que están en cada en León y también en todos los estados y también toda México que se pueda compartir. 말세 때에 어떻게 환난 시대를 이기게 됐냐? ¿Cómo es que nosotros podremos vencer el último tiempo de tribulación en los días postreros? 계시록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 입술의 말에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긴다고 돼 있어. Nosotros podemos ver a Apocalipsis que a través de la sangre del cordero y a través de la palabra de su boca nosotros podemos vencer. Cristo의 피와 entonces con la sangre de Cristo 그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긴다. Y con la palabra que él proclama nosotros podemos vencer.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Tiene que ocurrir un movimiento de la palabra. 전체가 다 듣도록 만들. Para que todos escuchen. 전체가 어떻게 하면 다 듣도록 할까? ¿Cómo haremos que todos escuchen? 전체 어떻게 하면 씨를 뿌릴까? ¿Cómo podremos rastrear la semilla a todo? 그리고 진짜 중요한 사람이 일어났다. Y entonces sí se levantó una persona muy importante. 동기 가지지 말고 무조건하고 순수하게 도와주세요. Que no sea con otro objetivo sino ayúdelo de una manera muy pura. 목사님들 특히 동기를 버리고 especialmente los pastores hay que tirar todo otro motivo que tenemos. 교회 데리고 올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No hay que pensar yo lo voy a traer a la iglesia ni 현장에 nada. 현장에 중요한 문 열다 순수하게 복음으로 도와주세요. Si es una persona en el campo verdaderamente hay que ayudarlo de manera pura. 예수님이 그랬으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Y entonces lo mismo que hemos recibido de gracia lo tenemos que dar. 동기를 버리고 entonces hay que tirar este motivo. 진짜로 이 사람은 도와주려고 sino que verdaderamente para ayudar a esta persona. 그러려면 진짜 도와주려면 뭐만 해야 되냐? 순수하게 그냥 복음만 이야기해야 돼. Y entonces para ayudar a esta persona que tenemos que hacer ayudarlo con el evangelio puramente.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목사님이 도와달라 그 목사님 동기를 안 가져도 생을 걸고 도와준다니까. Y así si aunque esta persona no le aunque este pastor no le pida ayuda a esta persona, entonces esta persona dará la vida por esto. 바깥에서 말씀 운동 펼치면 교회는 어떻게 하냐? Y entonces si hacemos el movimiento de la palabra fuera, ¿qué pasa con la iglesia? 교회 안에 빨리 사역자들 세우고. Hay que levantar rápidamente a los obreros dentro de la iglesia. 교회 안만 아니고 교회 바깥 현장을 빨리 두들겨서 제자를 찾아내. Y no simplemente dentro de la iglesia, sino que también fuera de la iglesia hay que salvar estos campos.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이 빨리 일어나야 돼. Y hay que hacer que se levanten los obreros de la palabra rápidamente dentro de la iglesia. 이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빨리 세워져야 된다. Y se tienen que levantar rápidamente los obreros que puedan hacer este movimiento de la palabra.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멕시코에서 말씀드렸는데요. Y la vez pasada también lo dijimos en México. 교회 안에 예비된 자 문을 열기 위해서 집회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Entonces dijimos haga una conferencia para que se abran los ojos de las personas de la iglesia.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서 한 2박 3일 정도 집회를 해라. Pueden determinar un tiempo en la iglesia y hacer una conferencia de 3 días. 정확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y proclamar precisamente acerca de lo que es el evangelio de la Biblia y el evangelismo de la Biblia. 교회의 방향을 당대 세계복음의 끝으로 맞추고 y entonces determinar la dirección de la iglesia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en esos días para el fin. 이 복음을 교인들에게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완전히 마음 문 열고 받아들이는 예비된 자를 찾는 겁니다. Y es buscar dentro de la iglesia las personas que recibirán esta palabra con corazón abierto y que sean las personas preparadas. 목사님들 제일 실패하는 이유가 예비된 자랑 하지 않고 교회 중직자기 때문에 그 사람이랑 같이. La razón por la que muchos pastores fracasan es porque no lo hacen con las personas preparadas, sino lo hacen simplemente con las personas que son líderes porque son líderes. 말씀 운동 사역자도 진짜로 은혜 받고 말씀 운동 뛰는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고 교회 중직자로 이미 세워져 있는 사람들 같이 모아요. Y entonces para hacer esta reunión del movimiento de la palabra no simplemente reúnen a los obreros que están haciendo el movimiento de la palabra sino reúnen a los líderes simplemente porque son líderes. 절대로 전도 운동 안 되게 돼 있어요. Así no se podrá hacer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직책 타이틀이랑 상관이 없어요. Esto no tiene relación al título que uno pueda tener. 말씀 깨닫고 예비된 사람만 모여야 되고 son las personas que se han percatado de la palabra y los que se han preparado se deben de reunir. 말씀 운동하는 사역자만 모아야 된다. Que solo los obreros del movimiento de la palabra se deben de reunir. 적어도 괜찮아요. Y está bien si son pocos. 두 명이 뛰고 있다. Está bien si solo son dos. 목사님이 그 두 명, 그 세 명만 모이면 된다니까. Entonces que se reúna el pastor y que sean tres, está bien. 말씀 운동 아직 안 뛰고 있는 사람 안 모이면 돼요. Entonces las personas que todavía no están haciendo el movimiento de la palabra que no se reúnan. 조그만 것 같지만 겨자씨가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Y parece que es algo pequeño, pero estas semillas de mostaza dan influencia a todo. 따로 모으세요, 따로. Que se reúnan aparte. 다른 사람들 몰래. Para que las demás personas no sepan. 왜냐 다른 사람들이 삐지니까. ¿Por qué? Porque las demás personas se enojan si uno sabe que no fue invitado a esta reunión. 아, 나 교회 중직자인데 왜 나를 안 부를까? Yo soy líder de la iglesia, ¿por qué no me invitaron? 삐진다니까. Entonces se enojan. 그러니까 모이세요 광고하지 말고. Por eso no anuncien la reunión. 들어보고 아, 이 사람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구나. Sino que escuchen a las personas. Ah, esta persona verdaderamente está haciendo el movimiento de la palabra. 따로 몰래 모이라니까. Entonces reúnanlos aparte. 예수님이 그걸 엄청 잘했습니다. Jesús fue muy bueno haciendo esto. 항상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고. Siempre distinguió a los que eran la mayoría y distinguió a los discípulos. 제자 중에서도 열두 사도는 항상 특별히 따로 관리를 했고. Y dentro de los discípulos siempre se encargó de los doce de una manera muy especial. 열두 사도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따로 관리를 했고. Y entonces dentro de los doce discípulos Pedro, Jacobo y Juan fueron siempre elegidos aparte. 중요한 데는 안 데리고 갔다니까 다른 사람들. Y entonces en los lugares especiales no es que llevaba a los demás. 세 명 중에서도 베드로. Solo de esos tres llevaba solo a Pedro. 그 베드로가 이방 선교 못 깨달으니까 바울. Pero como ese Pedro no se percató del evangelismo de los gentiles eligió a Pablo. 선별의 키라니까 선별. Entonces la clave es esta selección. 근데 목회적인 마인드를 가진 목사님들 이걸 못 해요. Pero es que las personas con un concepto pastoral no son muy buenas haciendo esto. 그래서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Por eso es que no ocurre el evangelismo que dice la Biblia. 따로 모아야 돼. Es que hay que reunirnos aparte. 몰래. En secreto.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말씀 운동에 대해서 포럼을 해보세요. Y entonces compartir de acerca del movimiento de la palabra que está ocurriendo junto con estas personas. 목사님들도 뛰셔야 됩니다. Y los pastores mismos tienen que hac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목사님들 중에 특히 전임으로 목회만 하신 분들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뛰어요. Especialmente los pastores que estén dedicados totalmente al ministerio pastoral lo tienen que hacer al 100%. 진짜로 뛰면서 같이 이 사람들이랑 포럼을 해보세요. Y entonces verdaderamente haciendo esto compartir con las personas que lo están haciendo. 자, 그리고 이 지역에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Y yo escuché que se está continuando esta reunión de pastores en esta región. 지난번에 3차 때 우리가 들어왔을 때 마지막 모임을 하면서 제자 목사님들만 함께 모였었는데. La última vez que nosotros venimos hicimos una reunión solo de los pastores, ¿verdad? Y si se está continuando esto. 그 모임을 계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Escuché que se está continuando. 그 모임을 계속하셔야 돼요. Y entonces continúen eso constantemente. 이번에 처음 오신 목사님들이나 중요한 제자들 중에 함께 합류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함께 불러서 같이 모여야 됩니다. Y dentro de los pastores importantes que se han agregado esta vez, los que piensan que deben de agregarse a esto, por favor, reúnanse con esto. 거기서 뭐 하냐? Y en este lugar qué es lo que se tiene que hacer? 각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도 운동을 포럼하세요. Entonces hacer un foro del movimiento de evangelismo que está ocurriendo en cada iglesia. 각 교회에 어떻게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걸 포럼을 하는. Y compartir cómo está ocurriendo el movimiento de la palabra en cada iglesia. 또 서로 도움을 주게 되겠죠. Y así es como se ayudarán entre sí.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No es una competencia.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No somos iglesias que compiten. 하나라니까. Sino somos una iglesia. 그리스도가 머리고. Cristo es la cabeza.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지체라니까. Y todos nosotros somos el cuerpo. 아멘. 아멘. 이 교회는 내 교회라니까. Esta iglesia es mi iglesia, por eso. 아멘. 아멘. 스페니쉬는 못하지만. Aunque no sé hablar español. 이 교회 목사인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Y bueno, simplemente es porque no le puedo decir al pastor. 전 세계 교회가 사실 하나잖아. Pero es que toda la iglesia del mundo es una verdaderamente. 이 레온에서 우리가 경쟁하는 교회가 아니잖아. Entonces no somos competidores aquí en León. 서로 도와주고. Sino nos tenemos que ayudar. 함께 손잡고 레온 전체를 살려야지. Y tenemos que unirnos de manos y salvar a toda León. 그래서 모여서 서로 포럼을 하라니. Por eso es que nos tenemos que reunir y compartir entre nosotros.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Y si hay alguna dificultad ayudarnos. 나중에 이 부분들이 메시지가 충분히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아 이제 우리 메시지가 충분하게 서로 소통이 된다. Porque llegará un tiempo en donde ustedes lleguen a sentir el mensaje que damos verdaderamente es en común ahora con estas personas. 같은 메시지를 뿌리고 있구나. Y estamos compartiendo el mismo mensaje en todo campo. 이게 진짜로 서로 딱 트이게 되면 서로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Si verdaderamente llegan a esa fase, entonces ustedes podrán intercambiarse.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por qué digo esto? 내 교회에서 내가 집회하면 별로 역사가 안 일어나요. ¿Por qué? Porque cuando yo hago una conferencia en mi iglesia no ocurre tal obra. 내 교회에 다른 목사님이 이 담당 다른 목사님이 와서 하면 역사가 더 크게 빨리 일어납니다. Pero si hay otro pastor que viene a mi iglesia y entonces hace una conferencia en mi iglesia pueden haber respuestas más rápido.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대를 못 받는다니까. Entonces nos dice que los profetas no son aceptados en su tierra natal. 진짜입니다. Esa es una verdad. 똑같은 교회인데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할 때는 안 되는데 로베르토 목사님 교회에서 똑같은 메시지 던지면 더 역사가 일어나요. Puede ser que el pastor aquí en su misma iglesia dé el mensaje y no ocurra nada, pero cuando vaya a la iglesia del pastor Roberto ocurre algo muy grande. 로베르토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메시지를 하면 더 역사가 일어나요. Y si el pastor Roberto viene a esa iglesia a compartir el mensaje, puede ser algo grande. 단 지금 당장 하면 안 됩니다. Pero no se tienen que hacer de inmediato. 계속 이 자료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Porque escuchen este mensaje constantemente. 이게 충분하게 여러분 것들이 되고 y si verdaderamente resulta ser algo suyo. 함께 전도 운동을 하면서 아 이분이 진짜 색깔이 우리가 함께 완전히 클리어하게 하나구나. Y haciendo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ustedes se dan cuenta, ah, verdaderamente con esa persona este el color que nosotros tenemos el tinte, somos uno. 그 순간부터 서로 도와주고 서로 포럼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게 돼요. Entonces se podrán ayudar entre sí, podrán hacer un foro entre sí, será de gran ayuda. 그 모임에서는 교회에 일어난 전도도 포럼을 해야 되겠지만 Y entonces en esta reunión también se tiene que hacer un foro de lo que es el evangelismo en la iglesia, claro.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레온 전체에 있는 교회와 목사들을 두들겨 볼까? Pero cómo es que nosotros vamos a poder tocar a todas las iglesias, a todos los pastores? 어떻게 하면 2주 전체에 이 메시지를 들어보도록 그래서 제자를 찾을 수 있을까? Entonces cómo podemos encontrar el discípulo que está preparado para que este mensaje sea escuchado en toda esta región? 목사님들끼리 메시지를 쫙 들어보고 아 이 메시지를 갖다가 돌리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 있으면 서로 이야기를 하시고. Y entonces si los pastores escuchan un mensaje entre sí y entonces dicen, "Ah, este mensaje lo tenemos que compartir entre todos." Entonces se pueden compartir esto. 전 목사들에게 보내 보기도 하시고. Y pueden enviarlo a todos los pastores. 교회 교회를 방문해 보기도 하시고. Y pueden visitar iglesias. 교회와 노회 뭐 총회 중요한 교회 교단 안에서 영향 주는 분들도 만나 보시고. Y pueden encontrarse con las iglesias, con la denominación, el sínodo y visitar a todos. 만나서 그분이 시간 없다고 하면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설명하고 자료를 주고 오라니까. Y si no tienen tiempo, expliquen 5 minutos nada más, den el material y pueden venir. 그러고 나서 반응 오는 거 기다리면 됩니다. Y esperar la reacción de la gente. 안 오면 그만이고. Y si no viene la reacción, bueno. 그걸 시도를 안 한 게 문제지. Pero el problema es que no hemos intentado. 씨를 안 뿌리면 옥토 못 찾는 거 아니에요? Es que si no rociamos la semilla, ¿cómo vamos a encontrar la tierra buena? 전체 주를 살릴 수 있는 기획을 하시라. Entonces verdaderamente tenemos que planear para salvar a todo este estado. 말하자면 그 모임이 멕시코를 살리는 가장 핵심 모임입니다. Entonces esta reunión se volverá el núcleo de poder salvar a toda México. 그리고 각 나라별로 우리들이 매주마다 포럼을 하고 있어요. Y entonces nosotros estamos haciendo un foro con cada país cada semana. 지금 한 7개 나라가 들어와서 계속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En este momento estamos alrededor de 7 países reunidos para hacer este foro. 앞으로 점점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할 거예요. En adelante muchos países seguirán participando. 37개국이 전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포럼하는 시간표도 옵니다. Entonces llegará un tiempo en donde los encargados de las 37 naciones harán un foro entre sí. 엄청난 역사 일어날 거예요. Ocurrirá una gran obra.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이 나라를 살릴 분들 하나하나씩 세우고 있어요. Y Dios está levantando a cada persona para salvar a cada país. 그래서 교회 레벨로 해야 되는 거 설명해 드렸고. Por eso hemos explicado lo que se tiene que hacer a nivel de iglesia.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 지역과 어떻게 하면 나라 전체를 갖다가 살릴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Y también hemos hablado de cómo los pastores tienen que encargarse de poder salvar a todo este estado, todo este país. 그리고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거 클리어한 복음 메시지. Y el núcleo para poder desempeñar todo esto es el mensaje claro del evangelio. 그리고 선별에 대한 거. Y también acerca de lo que son los ojos de discernimiento. 실제로 당장 어떻게 말씀 운동을 열 건지. Y cómo vamos a hac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de inmediato. 교회 안과 교회 밖에. Entonces dentro de la iglesia y fuera de la iglesia. 설명해 드렸습니다. Es lo que hemos explicado. 이제 실천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Y la aplicación les toca a ustedes. 해 보시면 알 겁니다. Y si ustedes lo hacen lo sabrán.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고. Es que muchísimo Las personas están esperando este evangelio.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추수할 것이 희어져서 기다리고 있다는 게 맞구나. Y entonces verdaderamente cierto en Mateo 9:35 al 38 nos dice que los campos están listos blancos para la siega. 그때부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폭발이 일어난다. Y en ese entonces verdaderamente llegará un momento en donde uno no lo puede aguantar si no lo dice, ocurrirá una explosión.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Espero que verdaderamente sean los testigos, los protagonistas de este movimiento de la palabra. 멕시코 살리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Que sean los protagonistas de salvar a México. 모든 사람들이 레온으로 와서 이 말씀 운동을 보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Y hay que hacer que todas las personas puedan venir a León a v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중남미 전체를 살리는 핵심적인 센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 los bendigo en el nombre del Señor para que este lugar para ser el centro de la evangelización de toda Latinoamérica. ¡Aleluya! ¡Aleluya! ¡Gracias! Muchas gracias.